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도쿄.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앞. 나는 우리 조국의 위상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친 뜻깊은 2016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7년을 맞이하면서 의장 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총연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총연 압살 책동이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불굴의 신념을 지니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 건설과 애국애족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은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총연 조직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눈부신 기적과 자랑찬 성과들에는 멀리 이역에서 조국 인민들과 뜻도 숨결도 같이 해온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적 지성과 헌신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부강조국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유산인 총연을 굳건히 수호하고 총연 애국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온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전체 조국인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17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1조선인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전환의 해입니다. 새해의 총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1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 충종의 본태를 계속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연 중앙으로부터 분해에 이르는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국애족의 성세,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제1조선인 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주체적인 애국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노선과 대외 정책을 관철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나는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이 주체혁명위협, 총연애국위협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총연 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 의장 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연 일꾼들과 제1동포들이 건강하고 가정들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김정은, 주체 106, 2017년 1월 1일, 평양.